안녕하세요. 역사가 스포일러 킹덤 편의 진행자 겸 제작자 임만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겨울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봄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봄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확실히 이제 겨울은 지난 것 같아요. 겨울 파카 입었다가는 더워요 밖에. 아무튼 3월의 마지막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인물은 목념입니다. 주인공 전투 3대 캐릭터 중에 한 명이죠. 뭐 비신대의 신, 옥봉대의 왕공과 더불어서 낙화대의 목념입니다. 목념과 관련된 이야기가 만화에도 기록도 꽤 있고, 그 할아버지 몽어부터 해서 아버지 몽무, 이제 동생 몽이까지 이제 가족들이 골고루 활약을 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제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어 기억나시죠? 이제 킹덤 만화에서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한때 굉장히 멋있게 나온 인물 중한 명이었죠. 그 처음에 나올 때는 이신하고 만들 때 나왔는데 약간 연파에 쫄아서 좀 찌질하게 나오는 노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노력을 해서 이제 연파라는 재능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큰 감동을 줬어요. 저는 좀 감동받았고요. 또 합정군 때도 되게 약간 멋있게 나오죠. 장군으로서. 아무튼 이제 그때 연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 말을 했었죠. 뭐 이제 원래 진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 진나라 사람이 아니라 원래 몽씨 가문은 제나라 사람입니다. 당시 전국 시대에는 워낙 이동이 잦았어요. 좀 약간 스카웃 개념처럼 잘 나가면은 빼가고 돈 주면 듣고 출세하려면 가고 막 이런 시대였으니까요. 아무튼 이제 몽호 대부터 진으로 옮겨서 활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선택을 한 거죠. 아무튼 이제 몽호는 이제 상경이라는 직책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출세해서 상경이면은 진짜 엄청 잘 나가는 끝판왕 뭐 정일품인가 종일품인가 아무튼 1품 관직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1급인 거죠. 공무원 중에서 1공무원. 아무튼 또 몽호의 아들 몽무도 이제 킹덤에 나오는데 이제 킹덤에서는 무력의 끝판왕처럼 등장을 합니다. 무력의 끝판왕이라는 컨셉은 작가가 붙여준 거긴 한데, 일단, 장군은 장군이 맞죠. 왜냐면 기록이 확실히 남아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장군으로 활약해서 뭐 어느 나라에 쳐들어가서 뭘 했다라는 게 남을 정도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었다는 거죠. 이제 몽무가 왕정과 함께 초에 쳐들어가서 초를 멸망시키는 뭐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한 나라를 멸망시켜 써줄 장군이라는 점에서 엄청 대단한 직책이 높았던 걸로 알 수가 있죠. 이런 방금 말씀드린 초가 망하는 에피소드는 1회 이신 에피소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복습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또 다시 주인공 몽념에게 돌아오겠습니다. 몽념은 몽무의 아들로 일찍이 형법을 공부하여서 형옥과 관련된 문서를 관장했다는 기록이 본인 열전에 남아 있습니다. 킹덤 내에서 초반에 보면은 몽념이 뭐 문관이 돼버릴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은근히. 약간 개그처럼 됐죠, 근데 그게. 근데 이게 사실 아예 없는 말도 아닌 게, 그 법과 관련된 일을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작가가 이걸 이용한 걸 수도 있어요. 기록을 이용해서 뭔가 문관삘이 나게끔. 형옥이라는 게 이제 법전 같은 거다 외우고, 뭐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해야 되는 거죠. 어렸을 때할 정도면 진짜 머리가 좋아했던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몽무처럼 장군하라 그러니까 킹덤에서 싫다 그런 걸 수도 있죠. 킹덤 작가가 의외로 되게 많은 기록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뭐 구절이었습니다. 몽념이 활약했다는 구절은 좀 많아요. 근데 열전에는 잘 나오지 않고 몽념 열전 나오지 않고 뭐 다양하게 뭐 진시황 봉기나 뭐 어디 뭐 남해 이런 열전 같은 보면은 많이 나오긴 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열전에 나오는 건 정확하게 제나라 공격하면 나오는데, 스포일러니까 우리는 그 제나라 얘기만 합시다. 아무튼 그 이신과 몽념이 초에 쳐들어갔다가 항현한테 져서 이제 뭐 뭔가 물러나는데 그 안에는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나라를 쳐들어서 뭐 멸망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쟤는 사실 항복했기 때문에 그 전권 에피소드를 보면은 항복한 것이라서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쳐들어가야 항복을 하겠죠. 아무튼 그때 몽념이 활약을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나라와 관련된 얘기는 이게 다고요. 열전에 나오는 게 열전이 좀 긴데 이런 얘기는 이거밖에 안 썼어요. 막 몽어, 몽무 얘기 나오고 몽이 얘기 나오고 어떻게 죽는다는 얘기가 주로 많이 나와서 딱히 군 장군으로서 활약한 건 딱히 안 나와요. 그리고 아무튼 또 이제 제나라가 아닌 걸로 더 많이 나온 이야기가 흉노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진시황이 이제 몽념에게 30만 명을 주면서 북방에서 수비하도록 합니다. 이때 몽념은 단순히 흉노를 토벌하고 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구축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리장성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몽념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만리장성이 명청대에 이어지고 수리된 거라고 하지만 처음에 이것을 기획하고 뭔가 진행한 사람은 진나라의 몽념이라고 할수 있죠. 흉노의 대비하기 만리장성과 몽룡의 30만 대군 때문에 아무튼 흉노는 진나라가 막강한 시절에는 밑으로 내려오지를 못해요. 몽룡이 막고 있으니까 만리장성도 있고. 아무튼 킹덤에서 어떤 장면인지 기억 안 나는데 축성 기술이 몽룡이 뛰어나다고 어필하는 장면이 나와요. 비신대가 이제 축성 수리할 땐잘 못했는데 낙하대로 변경되고 나서 굉장히 보수를 잘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는데 작가의 큰 그림이죠. 향후 만리장성을 이제 몽룡이 쌓아야 되니까 이미 언급을 한번 해준 거죠. 젊었을 때. 그리고 또 몽념은 30만 대군뿐 아니라 그 원래 내사라는 책을 가졌습니다. 내사 기억을 하실까요? 그제 거를 열심히 들으셨으면 기억을 하실 텐데 등 하면 아시겠죠? 등 에피소드 할때 이야기했던 그 내사입니다. 뭐 내사 등으로 등 이름이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 이런 거할때그 내사 얘기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내사가 이제 몽념도 하는 거죠. 그 내사라는 게 도성을 담당한 총책임자인데 이거 내사를 하려면은 몽념이 어지간히 진시황한테 신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총책임자니까. 또 내사도 시켜주고 이제 30만 명도 주고 몽룡은 진짜 진시황의 수적이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사실 이런 기록만 보면 이신보다도 잘 나갔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신은 솔직히 뭐 했나를 잘 몰라요. 남의 열전이나 조금씩 찾아보는 거라서 뭐 무슨 직책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기록이 없어서 이신보다는 몽룡이 훨씬 더잘 나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아, 또 몽룡 이야기에다가 이제 까먹은 하나가 있는데 몽룡의 동생 몽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킹덤에도 몽이가 나오죠. 창평군 밑에서 전략수업 받고 뭐 하류초와 함께 이제 동문인 그 몽이입니다. 몽이는 굉장히 실제 역사에서 잘 나갔어요. 그 기록에 따르면은 진시황과 수레를 함께 타고 다녔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그 시대에 황제가 하늘로 보던 막 그런 시대에 그 황제 하늘과 같이 수레를 탄다는 이야기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몽이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또 아까 그 할아버지 몽호가 상경에 지었다고 했는데 몽이 역시 상경에 지에 오릅니다. 엄청 잘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하면은 내치 뭐 국정 안에 있는 얘기는 몽이가 담당하고 외치 이제 군사력 같은 건 몽룡이 담당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몽씨 형제가 진짜 다 해먹은 거죠. 근데 둘다 한참 잘 나갔는데 죽음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몽이와 몽룡 모두 약간 억울하게 죽은 감이 좀 있습니다. 이사 에피소드를 들으셨으면 기억하실 텐데 조고와 호해가 있습니다. 호해는 진시황의 아들이었고 조고는 이제 그런 호해를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또 이제 그 에피소드를 하시면 얘기 들으면 기억나시겠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그 부소라는 태자가 멀쩡히 있음에도 조고는 호해와 이사를 꼬드겨서 부소를 죽이고 호해가 이제 진시황이 되게 그 진시황이란다 두 번째 황제가 되게 합니다. 왕이 되는 과정은 이제 이사 에피소드에 설명했으니까 좀 생략을 하겠고요. 아무튼 이제 몽룡과 몽이는 부소파라고 할수 있죠. 근데 사실 부소파라고 하기도 뭐한 게 그냥 진시황을 따르는 신하들이잖아요. 몽룡과 몽이는. 근데 진시황의 태자를 부소로 정했어요. 그럼 몽룡과 몽이는 그냥 부소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건데, 이제 따랐던 건데, 따랐으니까 충신이죠, 일종의. 왜냐면 왕이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근데 호해가 이제 부소와 함께 군을 이끌고 약간 부소파인 것 같은 몽념이 거슬리니까 죽으라고 합니다. 자결하라고. 근데 부소는 자결을 했는데 몽념은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니까 이제 체포되어서 뭐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뭐 다른 신하들이 뭐 어진 신하를 죽이면은 뭐안 됩니다. 뭐 옛날에 뭐 이목을 죽이고 조나라가 망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뭐 죽습니다. 호해나 조고가 워낙 했기 때문에 죽었고 또 이제 죽을 때 약간 추한 모습을 보이죠 몽념이 내가 억울하게 죽어야 돼. 뭐 난리 피다가 이제 죽는데 그때 좀 헛소리를 또 해요. 내가 억울한데, 죽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만리장성을 쌓아서 지맥을 끊었으니 내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다가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의 지맥까지 얘가 나온 건데, 조금 말년에 죽기 직전에 약간 이상한 말을 해서, 사마천, 그 사기를 쓴 열전을 쓴 사마천이 이 지맥이란 말을 해서 약간 까죠, 묵념을. 목님이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렇게 사마천이 다른 멋있는 말 써줬을 것 같은데 이 말 해가지고 약간 좀안 좋게 평가도 안 좋게 좀 끝났죠. 아무튼 목념 이렇게 죽고 몽이도 이제 죽습니다. 몽이가 죽은 것도 내치를 담당한 것도 있긴 한데 호해가 왕이 되기 전에 진시황 시절에 몽이가 조고의 잘못 때문에 조고에게 사형을 판결해 줬어요. 진시황이 이제 달래가지고 사형을 면하게 해줬는데 조고가 그때부터 약간 몽이를 별로 안 좋아했죠. 그래서 몽이한테는 죽음을 명령하고 몽이도 열심히 설명 뭐 신하를 죽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했는데 안 되고 그냥 죽었죠. 어이없게 진나라를 이끌고 있었는데 외치 내치해서 형제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죽음까지 해버렸네요. 목념에 관한 얘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록에 남은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목념 분량이 많이 안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10분 조금 넘어가지고 지금 기록이 많은 목념이라 좀 길게 할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그게 생각해보니까 이신 에피소드 등 에피소드 뭐 이사 뭐 전검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뭐 생략할게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정작 목념 에피소드인데 목념이 관련된 얘기를 많이 안한것 같아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왕조이나 왕분 얘기할 때도 이렇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아무튼 오늘은 낙화된 목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